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연간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사옥행 고경찬 용서대원들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셨습니다. 축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 전문.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사옥행 고경찬 용서대 동지들에게 나는 당과 혁명의 무한히 충실한 조선노동계급의 억센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연간 광물 생산 계획을 101.5%로 완수하는 놀라운 기적적 성과를 기록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사옥행 고경찬 용서대 15명 동지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금골의 용광부들답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우위를 가지는 올해에 전민 총궐격전을 심차게 벌려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에 화답하여 뜻깊은 광명성절과 태양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계기로 광물 생산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볼것드는 증산 돌격전을 과감히 전개하였습니다. 지하 800m 깊이의 막장에 당 앞에 규리한 전투 목표를 게시해놓고 천하제일 강국의 광명한 내일을 내다보며 맹렬한 백열전을 벌린 동지들의 집단적 혁신은 제국주의 반동들이 발악할수록 자력자강의 배심 든든히 말리마속도로 내닫는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불굴의 기상과 불가항력적 위력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에서 난관을 박차고 용감하게 돌진하고 있는 고경찬 용서대의 혁혁한 전과보고에서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나라의 맏아들인 영적 노동계급이 당의 구람없는 공격적인 혁명 사상과 혁명적 통제로 뭉치고 과학기술과 경쟁 열풍의 힘으로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승전 포성을 울리고 있기에 적대 세력들의 횡포무도한 초강경 위협과 야만적인 제재 책동은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 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말리마 대진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정을 핏줄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며 말리마 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찬 용서대를 높이 평가하며 전권들의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껏 도밀어준 가족 서대원들과 광산의 일꾼들에게도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 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 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고경찬 용서대 전투원 동지들은 순간도 멈춤없이 더욱 분발하여 말리마 선거자 대회를 향한 전민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며 금골광산의 모든 갱들과 서대들에서는 용서대의 경험을 따라 배워 보다 큰 집단적 욕심의 불길로 검덕노동계급의 충종의 전통을 빛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사옥행 고경찬 용서대 전투원들과 전체 광산 노동계급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 따라 사회주의 승리봉을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총진군에서 대중적 용죄를 높이 발휘하여 말리마 기수, 말리마 선구자의 용예를 지낼 것을 기대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 106, 2017년 4월 21일.